임 진강 맑은 모래 흘러 흘러내리고 물새들 자유로이 넘나들며 날 것만 내 고향 남쪽 땅 가고파도 못 가니 임진강 흐르마 원한 싣고 흐르느냐 가르치는 못 하리라.